경의하는 김정운동 측에 공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사스 느게소가 7월 28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김정운동 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공고인민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으로 그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지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축전은 김정은 동지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